金沢は12度、新潟は11度、仙台は13度でしょう。秋田は7度、札幌は3度で、風の影響。 영동지방대체로맑겠고영서는아침부터흐려지겠습니다영서남부아침까지눈이날리는곳이있겠습니다아침기온철원영하6도춘천영하5도대골령영하6도강릉1도낮최고춘천4도대골령0도강릉9도가예상입니다충청남북도중북지방새벽까지충남지방은아침까지비나눈이조금온곳이있겠습니다아침기온청주대전세종영하1도낮최고청주대전세종6도가예상입니다전라남북도전북지방새벽부터아침사이눈이나비가조금온곳이있겠고전남권오전에빗방울이떨어지거나눈이날리는곳이있겠습니다아침기온전주1도광주0도목포3도낮최고전주7도광주8도목포9도가예상입니다경상남북도서부내륙지역에서새벽부터아침사이눈이날리는곳이있겠습니다아침기온대구영하1도부산3도울산1도창원2도낮최고대구8도부산창원10도울산9도가예상입니다제주도가끔구름많겠습니다제주아침최저6도낮최고12도서귀포최저5도최고는14도가예상입니다울릉도와독도대체로맑겠고아침기온4도낮기온8도가예상입니다서해5도구름많이끼겠고아침기온2도낮기온5도가예상입니다이예보의담당은기상청조경모예보관입니다서울지방현재기온 2.8 도습도 60% 해뜨는시각은7시3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전금입니다 한국인의중심채널 KBS 1라디오가자정을알려드립니다 AM 738kHz, FM 101.3MHz, KBS 대구제1라디오입니다 HLKG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했습니다윤대통령은어제저녁예정에없던대국민담화를통해국민의자유와행복을약탈하는파렴치한종북반국가세력들을일거에척결하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한다고밝혔습니다윤대통령은대국민담화에서국회는정부출범이후22건의정부관료탄핵소추를발의했다며이것은세계어느나라에도유례가없다고지적했습니다또판사를겁박하고다수의검사를탄핵하는등사법업무를마비시키고감사원장탄핵등으로행정부마저마비시키고있다고밝혔습니다야당의감액예산안강행처리시도역시대한민국을민생치안공황상태로만들것이라며이러한예산폭건은대한민국재정을농락하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윤대통령은이러한행위들이헌정질서를짓밟고정당한국가기관을교란시키면서내란을획책하는명백한반국가행위라고규정했습니다입법독재를통해사법행정시스템을마비시키고자유민주주의체제전복을기도하고있다고도비판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계엄사령관에현육구참모총장인박안수육군대장을임명했습니다계엄법상계엄사령관은현역장성급장교중국방부장관이추천한사람을국무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이임명하게되어있습니다비상계엄선포와동시에계엄사령관은계엄지역의모든행정사무와사법사무를관장하게됩니다계엄지역의행정기관과사법기관은지체없이계엄사령관의지휘와감독을받아야합니다계엄사령관인박안수육군참모총장은계엄사령부포고령을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월 3일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이를 포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폐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 전군에 비상경계와 대비태세 강화 지시도 내렸다고 밝혔는데 KBS 취재 결과 진돗개 둘에 해당하는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습니다.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면 출동태세를 완비하도록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요 부대는 탄약을 나눠줄 준비를 해야 하며 병력들은 대기 초소에 추가 배치됩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전 간부 소집령을 내린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최전방 GP나 GOP도 근무 형태를 강화해 병력과 초소 감시 등을 증강 운용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도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요건도 맞지 않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소속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어릴 때 보던 동화는 단지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차별과 편견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동화지만 어른들에게도 뼈있는 일침을 가하고 있죠. 오늘 영화 이야기, 소설을 원작으로 최고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된 작품을 영화로 재현한 뮤지컬 영화 존 추 감독의 위키드 만나볼게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에바 캐시디의 Over the Rainbow. 지금부터 정규 방송을 대신해 KBS 뉴스특보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대통령이 오늘 저녁 10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자,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국회에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 중이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정군에 비상이 내려졌는데요. 현재 확인된 걸로는 진돗개 2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김희철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자, 입장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금 전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응 조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모든 국회의원들에게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예. 우원식 의장이 언급한 헌법적 절차라는 것은 헌법 77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예. 77조 5항을 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을 해서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네. 헌법적 절차가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기자 잠시만 있어보세요. 네. 자, 국회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김성주 기자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좀 전해주시죠. 예. 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회 후문을 통해서 공수부대원들이 국회 경내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국회의 이 경비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 국회 내에는 아까 여러 대 헬기를 통해서 이 공수부대원들이 이미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은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점점 많은 시민들이 국회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계엄 철폐를 요구하면서 이 시민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처음 도착했을 때는 100여 명에 불과했던 시민들이 지금은 이 1,000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요. 취재진과 여러 이 경찰 그리고 이 국회 보좌진들이 뒤섞이면서 이곳에는 점점 인원이 불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기자, 지금 정확히 김 기자가 있는 위치는 국회 경내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출입문 쪽입니까? 어느 쪽에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국회 정문 앞에 와 있는데요. 이 당초 경찰이 이 출입증이 확인되는 기자들의 한해서는 국회 경례를 진입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 시민들과 기자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일일이 신분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 국회 출입이 여전히 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 기자 지금 화면에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청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아까 입장문도 나왔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엄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이 의결 정족수만 채워진다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대통령에게 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이 긴급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SNS를 통해서 이 계엄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아직 국민의힘 특히 친윤계들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50에서 6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착석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이들을 통해서 인원이 100명 이상 넘어간다면은 이 국회의장이 긴급 선언문 내지는 이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 군인들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김 기자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백악관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계엄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연락 중이고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신들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부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한을 기자 전해주시죠. 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현재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 제하의 기사를 긴급으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 발언을 속보로도 잇따라 자세히 내보내고 있습니다. CNN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하에서 어떤 조치가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계엄 선포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이 국회로 이동해 본회의를 소집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내 언론을 인용해 계엄령 직후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 한동훈 대표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규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권 반응도 상세히 전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를 막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하면서 비상계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최근 몇 달 동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2022년 취임 이후 야당이 장악한 국회로 인해 주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조금 전 미국 백악관의 첫 반응도 나왔는데요. 미국 백악관 측은 한국 정부와 연락 중이며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엄군이 국회 경례에 진입을 했고 국회 본청에도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조금 전 화면에도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자, 용산 대통령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다시 한번 정세배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지금 속보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국민 담화가 예정이 없이 긴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아직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사전에 공지도 없었고 또 저희 같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는 물론 대통령실 내부 직원들도 대부분 몰랐을 정도로 철저한 보안을 지키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아직까지도 별도의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참모들도 대부분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법이 정한 계엄 요건대로 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것만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또 대통령실 출입구로는 현재 직원 외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등이 대거 설치됐고 경호처 직원들도 다수 투입됐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도 담화 직후에나 속속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22건의 정부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판사 겁박, 검사 탄핵, 사법 업무 마비, 감사원장 탄핵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시도 역시 대한민국을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 거라며 이러한 예산 폭거가 대한민국 재정을 농란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들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면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입법 독재를 통해서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상황은 파악되는 대로 자세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 기자, 내용을 조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요. 또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 중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50여 명, 지금 60여 명 정도는 국회에 지금 앉아있는 상태라고 네. 김성수 기자가 얘기를 했고요. 군에는 지금 진돗개 2, 경계태세 2급이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건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야 입장이 속보로 조금 나온 게 있죠? 그것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분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요. 예. 본인은 현재 국회 본회의장이 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 군경에게 말씀을 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적었고요. 예. 방금 그 국민의힘 공지가 나왔는데 잠시 후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국회가 아닌 중앙당사 3층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국회 본청 앞에 예. 군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준비하는 영상들이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이 국회 앞 화면인 것 같습니다. 군인들 네.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화면에는 확인할 수 없지만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정보복으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진과 영상 등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국회 후문도 지금 계엄군에 의해서 이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저 상황이면 국회의원이 60명 외에는 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 뒤에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예.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데 마음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김 기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는 참모들도 몰랐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자정이 넘었으니 어젯밤 11시에 포고령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내려졌는데요. 어젯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국회와 첫 번째로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인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세 번째로는 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지금 국회 앞에 모습인데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하고 군인 또 국회 사무처 직원 기자들이 뒤엉키면서 지금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계엄사에서는 이 같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 계엄법 9조에 의해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예. 이 계엄법 14조에 따라서 처단할 수 있다라고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예. 자, 여당과 야당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곧 입장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리고 방금 전 그 대법원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 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신임 간부들이 모여서 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이 피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내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정상 등교 여부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당국에서는 아직 변동이 없다. 임시 휴교에 대한 입장은 아직 없다라는 내용이 속보로 올라와 있고요. 자, 증시 휴장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입장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비상계엄 절차, 네, 선포 절차와 해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국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계엄법에는 헌법상 요건을 더욱 구체화해서 다음 중에 하나의 상황이 존재할 경우에 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적과 교전 상태에 있는 경우, 이 두 번째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이 두 번째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계엄의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방금 전 그 대통령실 출입기자의 말대로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에는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계엄을 선포하면 계엄사령관은 이 특별조치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이 된 상태인데요. 예. 예. 지금 국회 앞에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국회 본청 바로 앞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민들, 또 군인들, 그리고 정문을 앞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있다. 군인들이 이런 속보도 들어와 있고요. 국회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은 신원을 확인한 뒤에 1번과 2번 게이트로 출입이 지금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 화면은 조금 전 화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떤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장준하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아, 네, 예,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부터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선은 헌법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요건에 관해서는 또 계엄법이 다시 한번 좀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비상계엄이 되면 어떤 네. 점이 바뀝니까? 우선 헌법에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는 영장제도,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선포된 내용도 그 영장이나 아니면은 압수수색, 체포부금 영장과 관련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군인들 국회 앞에 모습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신데요. 출입문을 막고 사람들이 네.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자, 국회는 네. 비상계엄 해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 네. 안에는 지금 국회의원들 60명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이 비상 계엄의 해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국회가 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만약 그렇게 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그에 따라서 이를 해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니까 국회 안에도 지금 일부 기자들과 의원들 보좌관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고요. 밖에는 군인들이 시민들과 이게 못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만약 국회가 모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상황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국회가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고 예. 또 개헌법에 보면은 만약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제 요구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한 규정 내용에 비춰봐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국회가 소집해서 결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상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군인들이 시민들을 막고 있고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안에는 의자와 식탁, 집기류로 좀 유리창 쪽을 봉쇄하고 있는 화면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촬영 기자가 화면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만큼 현장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국회가 만약에 열려서 비상계엄 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거죠? 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이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국회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네, 생각컨대 대통령이 헌법을 만약 위반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탄핵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포고령은 어젯밤 11시에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포고령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의해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계엄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계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계엄법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 그 국회의원을 체포권을 좀 남용한다 하면 이제 현행범으로 보고서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행범인 경우는 아주 좀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체포 구금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젯밤 11시부로 지금 발효가 됐는데 이게 법률적 효력이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입니까? 이건 그냥 쌍방하라고. 지금 어제 대통령 이제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그 포고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어쨌든 그 효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은 계엄이 지금 유효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장준하 변호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인철 기자. 지금 국회 앞에 상황 계속 저희가 봤습니다. 군인들이 지금 막고 있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국회 본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요. 네. 화면을 보니까 국회 안에는 이미 일부 국회의원 또 당직자들 또 기자들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야 상황 속보로 들어온 게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현장 출입 기자에 의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와 서범수 사무총장, 그다음에 김상훈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들이 이 국회 본청 안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예. 있고요. 일부 의원들은 지금 현재 그 본청에 들어오지 못하고 당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그 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예.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조국 대표는 천인공로할 일이다. 그리고 이번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로도 범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예.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는 군인들도 예. 역시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과거 국민 여러분께서 영화에서 보셨던 이 서울의 봄 사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예.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 군인들을 향해서도 이 불법적인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면 안 된다. 그 자체로도 범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모든 야당들은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이 계엄령 선포를 막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계엄령 해제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 15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란 상태라면서 바깥에서 군 또는 경찰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의 진입이 방해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11시 46분 어젯밤이죠. 군으로 추정되는 헬기 3대가 국회에 들어간 모습 저희가 봤고요. 거기서 군인들이 내려왔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지금 국회 본청 앞에도 군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국회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새로운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성주 기자 지금 새로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불과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 국회에 모인 시민들은 100여 명 정도였는데요. 이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시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시위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어림잡아 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 모인 시민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강력한 항의하며 계엄령 거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많은 숫자의 시민들이 몰리면서 이 국회 안으로 진입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크고 작은 마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바로 앞에 김 기자 앞에는 지금 인근의 네. 군인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아, 지금 이쪽 국회 주변에는 군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군인들은 아까 헬기를 타고 경내로 많이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 후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있는 이 정문이 아니라 후문을 통해서 차량을 통해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국회 안에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회의원이 100명 이상 집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차량을 버리고 이 걸어서 국회 경내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국회 보좌진들에 따르면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국회 둔치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서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그 과정에서 군인들과 경찰들의 검문이 있었지만은 이를 뚫고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 집결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본회의장에 집결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수가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가 채워지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계엄령을 철회해달라는 그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김 기자,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노희범 변호사가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 안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도록 모여야 되는데 지금 잘 모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모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헌법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예? 그 경우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모여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되면 계엄 해제에 대한 결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바로 대통령에게 계엄을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자, 헌법에 따라 어떤 내용일 것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절차를 그대로 바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예. 만약 국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이 계엄 해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예? 기능은 제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인간의 헌법과 법률상.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한 집회를 하는 것,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국회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 뭐 의안을 상정해서 결의를 하거나 계엄 해제를 요구하거나 하는 모든 헌법상의 국회 권한은 예? 제한할 수 없다. 계엄령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권능이 제한되지 않는 한 계엄 해제는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서 해제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변호사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규정 때문인가요?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예?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전쟁이 발발하거나 폭동이 발생하는 예? 이런 경우에 통상적인 경찰병력이라든가 행정력으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때에 군대를 동원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의 어떤 계엄 선포 사유, 뭐 종북 세력의 척결이나 뭐 헌정 질서에 반하는 뭐 반국가 세력, 뭐 이런 뭐 어떤 정치 세력이 실제 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설령 그런 정치 세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 그것이 전쟁이 발발되거나 무슨 폭동이 일어나서 국민의 예? 생명 신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어떤 계엄 선포 사유는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헌법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엄 해제 요구는 이제 국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결의로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이 해제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김인철 기자. 지금 여야 입장이 경찰청에서의 입장이 좀 나왔는데 서울경찰청이 오전 1시에 의료비상을 발령했다는 속보가 지금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을 했는데요. 지금 국회 앞에 상황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래요? 네, 현재 국회 본청을 그 시민들이 그리고 당직자들이 입구를 막고 있고요. 예. 경군들이 그 본청에 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서로 약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들이 소집이 되어 있는데 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예.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헌법상 계엄을 해제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수면 150명인데 그 숫자가 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군인들 보이고요. 예, 기자들이 지금 있고 네, 뭐 좀 국회 본청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무엇인가를 뿌린 것 같습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 조금 전에 나왔죠?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군경은 네. 동요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 네, 국회 안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입장을 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오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서 상황 변화에 대비 중이고 예, 긴급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김 기자 잠시만요. 저 서울경찰청 오전 1시에 의로 비상이 발령이 됐는데 자, 경찰청장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민경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곳 경찰청사로 복귀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오늘 0시부터 모든 경찰청 국장급들이 참여하는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 시도 경찰청장에게 각 지역 경찰청 청사에서 정위치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청 간부들도 긴급히 청사로 복귀한 상태인데요. 간부회의 결과 구체적인 지침이 공유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금방 1시 기준으로 비상을 발령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부대가 계엄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때 경찰은 계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이행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자, 지금 초고령이 발효가 됐고요. 포고령 내용 안에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가 즉각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지금 국회 안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한 60여 명, 지금 정확히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러면 국회에 지금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활동, 이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포고령에 있는 국회와 지방의회 뭐 이 밖에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또 한편 헌법에서는 국회에서 그 제적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야당 의원들과 또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계엄 사령관의 국회 활동을 금지했지만 야당은 또 국회의원들은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국회 활동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모여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참석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면은 오원식 국회의장이 즉각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 들어오는 그림을 보면은 이 계엄군이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예. 그 과정에서 네. 그 취재진들과 뭐 당직자들과 또 계엄군 사이에서 좀 물리적인 충돌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면 계엄군이 국회 본청을 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국회 보좌진과 충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서울경찰청이 오늘 오전 1시부로 의로 비상을 발령했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포고령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는데 자,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해제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헌법 77조를 보시면요. 계엄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77조 5항을 보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그 22대 국회의 제적 수를 보면요. 총 300석 중에서 민주당이 175석으로 민주당만으로도 제적의원의 과반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관건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 175명 중에서 몇 명이 지금 본회의장에 참석을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일 텐데요. 예. 현재 현장 기자가 전해온 걸로